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죽어도 흉룡신념 버리지 말자. 가지 가리라 붉은 기 불어로 우리 심장 스스로 택한 인생 죽어도 형용 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형용 신념 버리지 말자 눈속에 묻힌 대도 푸른빛 잃지 않는 소나무 소나무처럼 키워준 후 하늘은 양심도 의리도 순간도 현심을 모르는 진력으로 빛나더라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자 부서져 가르대도 흰 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참대처럼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자 우리 당 용도 따라 끝까지 한 길 가리 이상 노림요곡 보내드렸습니다.